기다려서세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도 참 나의 소지라 문 두드리는 소리는 못 박힌 소리요 또 가시며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곧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테너 독창으로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들어보았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문 두드리는 손은 오늘 찬송 535장의 1절과 2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주 예수께서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란 유명한 그림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이나 예술 작품을 보다가 감명을 받아서 그 인상을 글로 혹은 노래로 표현해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전혀 손대지 않은 정원에 숲이 을씨년스러운 그곳에 언제 열어봤는가 싶을 정도의 먼지 쌓인 문, 그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애타게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 빈민의 목사라고 칭송받는 하우 감독이 인겔로우가 지은 장시, 형제들과 한 설교를 읽고 이 그림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오 부하고 강한 자들아, 행복한 젊은이들아, 듣고 있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의 손이 지치셨는데도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아라. 그 상한 마음이 영영 떠나기 전에 어서 문을 열어라. 바로 이 시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의역한 것이고 이 그림도 역시 그 말씀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감동한 하우 목사는 몇 번이고 이 구절을 되읊고 그림을 보고 하다가 단숨에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하지요. 이 찬송시에는 1867년 하우 목사는 영국 태생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1845년 영국 국교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국내외 여러 교회에서 심우했고 후에 이스트 런던의 감독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스트 런던은 빈자들이 많아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5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몇 편이 실려 있습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이 있고요. 지금 새 찬송가에서는 빠져서 참 아쉬움이 많은 나 가진 모든 것이란 곡은 흔히 봉헌송에 분류되어 있던 찬송으로 예전 통일 찬송가 69장에 실려 있었지요. 아주 아름다운 찬송이었는데 빠져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찬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나 곡조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새 찬송가에서는 빠졌는지 다시 오늘의 찬송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 대문 밖에가 시와 그림 두 작품의 영감으로 찬송시가 나왔듯이 곡조 또한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태생의 작곡가이며 올가니스트요 또한 지휘자인 크네트와 그의 동료인 크리스만이 1793년 처음 8마디를 작곡했고 1799년 에드워드 허스밴드가 나머지 곡조를 추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명인인 세인트 힐다는 17세기 왕족이었던 여류 신앙인의 이름으로 교계와 정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 가사로 노래하다 보면 누구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지만 정작 주님은 아직도 내 문 밖에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언제나 열릴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뜻없이 부르는 주님과의 만남 없이 부르는 우리들 마음문 앞에서 주님은 아직도 못 박히신 피 묻은 손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찬송에서 마지막 대목이 언제나 감격스러운데요.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기뻐 문을 엽니다. 간혹 커튼을 닫고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 창문을 열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지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은 서둘러 점점 세고 점점 밝게 그리고 극적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며 감격에 넘쳐 주님을 모시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킹 코랄의 합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조금의 틈도 없이 나의 형편과 고단함만 쏟아내고 있지요. 기도를 한다고 무릎은 꿇으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채 듣기도 전에 내 할 말만 쏟아놓고 일어선다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 못하시고 돌아서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마음문 앞에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향해 여기 머무시옵소서 하며 맞아드려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사를 생략하고 첼리스트 드미트리 에레민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길 소망하며 저는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